8 UBS.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수요음악회.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온통 음악으로 물들이는 수요음악회입니다. 어느덧 저희 수요음악회가 맞이하는 마지막 점심이 다가왔는데요. 한 학기 동안 여러 음악가들을 살펴보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현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주고자 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음악회 마스터인 김주원 디렉터와 제가 함께 마지막 라디오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많은 음악가들을 초청해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대본을 써준 김주원 디렉터가 어떤 마음으로 이 라디오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매주 동일하게 시작됐던 오프닝과는 색다른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구나 실감이 나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바로 한번 이 자리에서 함께 라디오 시작해볼까요? 그럼 시작합니다. 와, 이렇게 바로 옆에서 함께 진행하려니까 굉장히 색다른 느낌인데요.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대방송국 64기 보도부장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던 수요음악회 디렉터이기도 하고요. 네, 수요음악회 덕분에 저도 한 학기 동안 여러 음악가들의 초청에 다양한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라디오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역사를 정말 재미없어해서 이렇게나마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진행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음악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덕분에 저도 한 학기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음악회를 쭉 돌아보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뭘까요? 아,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비틀즈 편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첫 화라서 제가 굉장히 공들여서 대본을 작성하기도 했고 제가 수요음악회를 기획하는 그 순간부터 꼭 언급하고 싶은 음악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 근데 디렉터님이 느끼는 포인트는 굉장히 다른 면인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순서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어떤 대본이 재밌었는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얼른 다음 순서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 것 같네요. 잠시 음악 듣고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오늘 선곡은 지난 라디오를 통틀어 다시 듣고 싶은 곡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다시 들으니 굉장히 반갑네요. 그럼 이어서 아까 말씀해드린다고 했던 저의 인상 깊은 주차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요음악회는 8주차 이문세 씨를 모셨을 때였는데요. 비교적 한국 음악가가 나왔을 때 익히 아는 노래가 더 많아서 오프닝에 제 목소리가 얹어질 때 희열을 두 배로 느끼는 저는 그게 이문세 편에 가장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선곡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대본에 포인트가 있는 부분을 살리는 걸 즐기는 편이었는데요. 이문세 편에서 이문세 씨의 라디오였던 별이 빛나는 밤에 멘트를 흉내내면서 재밌게 살려서 읽을 수 있었던 대본이어서 또 잘 표현해낸 것 같아서 만족하는 주차였던 것 같네요. 아, 제가 쓴 대본을 이렇게나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좋은 대본이었어요. 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도 아나운싱을 하면서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라서 가끔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디렉터님도 대본 쓰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당연히 저도 대본을 쓰는 매 순간이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주제임에도 일처럼 느껴지면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또 청취자 없는 라디오를 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제 꿈이 PD라서 제가 훗날 PD가 됐을 때 가장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음악 프로그램이라 미리 기획하고 체험한다고 생각하면서 쓰고 싶다는 동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와, 꿈을 생각하며 꿈을 향한 그 과정에 동기부여를 한다. 정말 좋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마스터로서 마지막 말씀 남겨주시면서 작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애정하고 아끼는 이 라디오를 마치며 너무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짧게나마 말씀드리자면 수요일마다 노천에서 들린다고 얘기해줬던 제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좋은 목소리로 읽어준 민주 아나운서랑 선곡이 짱이라고 칭찬해주는 주희 언니 그리고 제 부족한 디렉팅을 항상 실력으로 커버해준 엔지니어 태환이까지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안녕 아름답던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겐 디야 비야 대신에 비엔 비스듬식 비웃다 칠색 무늬의 무지개 철없이 철지나 철들지 못해 철부지야 철그르지 오래 멋지 비발디 차이콥스키 오늘의 세계로 맞이해 마침내 마침내 심오네 위대한 아티스트는 시대를 통찰하고 대중의 마음과 생각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대의 여러 사건과 사고에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곳을 음악으로 물들였던 우리 수요음악회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해왔던 이야기들은 이제 끝나 추억으로 남겠지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지금까지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김주원, 엔지니어 김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속절없이 흘러 그렇게 말 드리고 바라게 만들어 가슴을 울고 언젠가 HUBS